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을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. 사랑을 할 때만 그는 꼭 백만 송이 피워 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알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잔을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백만송이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면 진실한 사랑이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아도 너무나 슬픈 사람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도 처럼 홀연히 나타나 그런 사람 나를 안았네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백만송이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면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하게 백만송이 백만송이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면 이젠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 될 거야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오 그토록 기다린 인연인데 백마송이 꽃은 피고